남도선 요시스에 의하면 괴뢰군 27사단이 19일부터 22일까지 남도선 강원도 화천과 춘천 일대에서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을 벌일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. 요사시 현장에서 작전을 정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목적을 둔 이번 전쟁 소동에 호전광대는 사단 안의 병력은 물론 수천 명의 예비군과 많은 장비들까지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기간 동원령 선포 후 작전 지역에서의 실전 능력과 병정들 사이 협동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, 대규모 공중 강습 훈련 같은 것이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감행된다고 합니다.